지쳤어. 겉만 번지를 한 너의 가면 속을 알고 나면 진실이란 허상. 밤이 오기까지 감춰놓은 얼굴 행여 들킬까봐 깊이 가둬놓지 알고 나면 보이는 건 허상. 날마다 자신조차 속이고 안 그런 척 아닌 척 보는 것뿐 내가 보는 것은 단지 허울일 뿐 알 수 없는 정말 알 수 없는 가면 속의 허상. 수위들과 둘러봐봐 잔뜩 차려 입은 모습 잔뜩 꾸며대는 얼굴 보여 겉만 알고 속은 몰라 보이는 게 다가 아냐. 인간들은 편장의 달인. 이 금융한 비밀은 뭘까. 거짓은 사실일까? 사실 인간들은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. 장면의 다른 장이 누가 보면 재수없지 흉물스런 물건이 찌끔찍해. 난 몰래 숨겨놔야만에 들킨다면 매장이지 손쓸 틈도 전혀 없이 파묻혀. 그 찬란 여자 찬란 남자 겉보기에 손색없지 하지만 결국 바로 너.